하기만 나처럼요. 아갈 검은 티바와 아쿠 인투 와게만 나처럼 양수 아갈 검은 티바와 아쿠 인투 마시가 뭉킨 I love you.